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이어서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 새로운 경계와 또 권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있으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나타낸다고 골로새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이 현재의 삶은 목표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표를 향해서 영적인 경주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수능을 마치고 나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라고서 수능이라는 올가미에서 더 벗어났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토플 점수를 받고서 대학원에 입학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영어 끝이 아니라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더라고요. 매주 하루하루 레포트를 쓰면서 그때가 진짜 영어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의 삶, 그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고 끝!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됨을 고백해가는, 증명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그 성숙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를에 대해서 많은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또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10절, 11절에 어제 말씀에 말한 그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었다함도 아니요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것은 영생,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그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 이 쫓아가노라라는 말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로서 사냥을 할때 또는 경주를 할 때, 달리기 경주를 할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 육상,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이 모습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익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하여서 그들처럼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그리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 개최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히딩크라는 훌륭한 감독을 모셔서 훈련을 하고 마침내 월드컵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그 경기 끝에 16강에 오르게 됐어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는데 개최국으로서 이 훌륭한 감독을 모시고 나서 16강에 오르게 되니까 많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우리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다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인 우리에게 회심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를 알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으세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쫓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난 이미 다 이루었어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으세요? 또는 과거에 나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라고 뒤에 있는 일, 그 지난 일을 아직도 붙잡고 안주하고 있으세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의 바울처럼 그의 신앙의 자세처럼 모습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에 이어서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본받은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라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완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도 얻지 못하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완성과 미성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그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시민권이 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어떤 시원치 않은 신분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였던 그 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최고의 권리와 또 유익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 로마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사랑이었고 그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여러 번 말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땅의 일에 얽매여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땅의 법을 따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된 자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한 생각했던 것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늘 준비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쫓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고 인기 있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멸망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임해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멸망으로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 그러니까 육신의 하자는 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만족함을 위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1800년대 사람으로서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자본주의가 물질적인 만족과 쾌락에 집착하여서 정신적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만족, 그 쾌락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데에서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돼지와 같이 배부른 삶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배부른 돼지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바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거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의 배부름을 보장해 주시고 풍요해 주는 것을 풍요케 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썩어질 육체에 대해서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배부른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요 따라갈 모범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의 첫걸음을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신 일들을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광된 자가 영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쉬운 그리고 욕망의 가운데 있고 고난받고 죽음과 질병 속에 서덕이는 우리의 미천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몸이 영광된 몸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삶,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몸으로 형체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썩어져 다 없어져 버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인내해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많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face to face 얼굴과 대면하여 볼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의 몸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진정으로 아름다운 영광된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더 닮아가며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